라이 아슈 대께요 채첸 우루창 나오르다이 아슈 대께요 제리섬도 셰첸레벨 아슈 대께요 젤레로용 젤리보르다 아슈 대께요 젤레 동만 나리 라벨 아슈 대께요 채첸 우루창 나오르다 아슈 대께요 제리섬도 셰첸레벨 아슈 대께요 아슈 댈게요 아슈 댈게요 굉장히